비디오. They ain't got nothing on you. In the purple.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리더 이강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3월 말부터 시작돼 현재 두 달째 접종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1차 접종을 시작으로 현재는 2차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수는 여전히 600명대를 이루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과 관심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만큼 코로나는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계속 모여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로 파생된 이야기로서 미래를 바꾸는 변수로 작용한 전염병으로 인해 현재의 인간사회, 즉 도시가 해체될 위험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공간과 도시에 대한 탐색을 더불어 도시의 공간 중 하나인 도서관과 관련된 베스트셀러 책 한 권도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매주 오늘의 리디오에서 함께 책 모임을 갖고 있는 청자분들에게도 신비롭고 참신한 내용의 소설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벌써 기대가 되네요. 그럼 오늘은 현실 속 공간과 도시가 갖는 의미와 미래, 책들이 가득한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신비로운 모험을 경험하러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의 책은 유현준 작가의 공간의 미래와 매트 헤이그 작가의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입니다. 오늘의 리디오는 김진선 기자, 이현지 엔지니어와 함께합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리디오 주파수 맞추고 올까요? Let's skip the club, let's skip the crowd. Wanna take you on a date. I'll hold your hand, I'll hold the door. Cause that's how I was raised. Yeah. 첫 번째 리디오 주파수는 유현준 작가의 공간의 미래에 맞춰볼게요. 이 책은 코로나로 달라진 상황에서 우리의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공간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계층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집, 회사, 학교, 상업시설, 공원, 지방도시, 물류터널 등 우리가 생활하고 있거나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공간의 가까운 미래를 살펴봅니다. 학교 건물을 이야기할 땐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주거를 이야기할 땐 더 많은 사람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고민하는데요. 인간은 늘 세상의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려 합니다. 지금처럼 큰 변화를 맞이했을 때는 그런 요구가 더 클 수밖에 없고 그에 발맞춰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들이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자는 건축가로서 앞으로의 공간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려 시도했고 이 책은 그 추측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이 책의 이야기가 더해진다면 더 올바른 예측을 하고 나아갈 방향을 잡는 데 보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의 미래에서는 단순히 미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보다 코로나로 인한 공간의 변화에서부터 촉발된 권력의 재편, 교육의 가치 측면에서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시대가 급변하고 위기의 시간이 오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온갖 선지자들이 등장한다. 그중 상당수는 후대의 거짓 선지자로 판명될 것이다. 워낙에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다. 따라서 나 역시 거짓 선지자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 책을 내놓는 것은 더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대각도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유현준 작가의 공간의 미래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주파수를 함께 맞춰볼까요? 두 번째 주파수는 매트 헤이그 작가의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책은 영국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 미국 아마존 및 뉴욕 타임즈 20주 연속 베스트셀러, 썬데이 타임즈 28주 연속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미권뿐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전 세계 독자들을 감동시켜 그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이전에 살펴본 책인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 생각나기도 하네요. 전 세계 독자들의 웃음과 눈물, 감동을 유발하는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현재는 영화 어바웃 타임 제작사에서 판권 계약을 완료해 영상화될 준비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위책은 어머니의 죽음, 파혼, 해고, 반려고양이 볼츠의 죽음 등 더 이상 삶을 견딜 수 없었던 주인공 노라가 등장합니다. 노라는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살을 결심했으나 눈을 뜬 곳은 초록색 책들로 가득한 자정의 도서관. 친절하고 다정한 사서의 안내로 서가의 책이 모두 노라가 살았을지도 모르는 삶을 담고 있음을 알게 되고 노라는 후회의 책을 펼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 다른 선택을 했던 삶을 살아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완벽한 삶을 찾을 때까지 수만 가지의 새로운 삶을 거치는 노라는 자꾸만 자정의 도서관으로 돌아오게 되고 무엇이 완벽한 삶인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20대에 심한 우울증을 겪으며 정신적 붕괴를 경험했던 작가 매트 헤이그는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왔고 신작 장편소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에서 자신만의 해답을 구하는데요. 작가는 무한한 수의 책들을 보관하는 도서관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잠재의식 속에 있는 후회의 목록을 문자화하고 그녀의 삶을 담은 수많은 책들을 펼쳐 읽어보는 것으로 우울증의 경험을 묘사하고자 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 삶들 속에서 과연 노라는 만족하는 삶을 찾을 수 있을까? 작가는 노라를 통해 사소한 선택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다중 우주 속에 수많은 삶들을 모두 경험해보게 한 후 우리에게 도리어 질문을 던집니다. 후회를 되돌렸을 때 그 결과가 당신이 간절히 원하던 그 삶이었느냐고, 그 삶에서 역시 후회하고 있지 않느냐고, 삶의 불완전성을 받아들이며 삶의 가치와 행복을 찾아가는 노라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후회스럽지만 당시에는 최선을 다한 선택의 결과들이 층층이 쌓여 이루어진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매트 헤이그 작가의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였습니다. But I got a different kind of heart. I'm a cowboy, a cowboy in LA. 오늘 제가 가져온 리디오 편성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리디오에서는 현 시대 속 공간과 도시가 가지는 의미와 미래, 책들이 가득한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신비로운 모험을 경험할 수 있는 책 두 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본 독서 모임은 어떠셨나요? 이제 우리의 리디오 아홉 번째 시간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사회 이슈와 함께 연관지어 다양하고 유익한 책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우리 함께 리디오 주파수 계속 맞춰보기로 해요. 지금까지 보도의 김진선, 기술의 이현지, 저는 이가은이었습니다. Let's get the club.